그런 밤 종현입니다. 전 과거의 사랑을 앞에 두고 아끼지 못하고 이른 후에 큰 후회를 했습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시 기회를 준다면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소. 만약 기한을 정한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비극 코미디의 거장인 주성치의 영화 서유기에 나오는 대사였습니다. 원래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상림에서 금성무의 대사로 유명하죠. 사랑의 기한은 만년으로 하겠다는 말. 이걸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패러디를 했었네요. 저도 그럼 이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요. 우리 푸른밤 가족들의 옆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안 그러면 후회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과의 사랑의 기한은 17년으로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1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7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성시경의 Try to Remember 였습니다. 일단 시작하고서 제가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평소 같지가 않죠? 저다 보니까 제가 몸살이 나서 감기에 걸렸네요. 우리 가족분들도 날씨가 다 안 풀렸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이고야,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에 메시지를 넣어주고 계셔서 괜찮습니다. 목소리만 좀 이렇고요. 완전 컨디션은 돌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딱 방송국 들어왔는데 목소리 안 좋으니까 막 PD님도 그렇고 작가님들도 막 따뜻한 차, 막 이불 이것저것 챙겨주셔가지고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조혜빈님, 저도 오늘은 푸른밤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근데요, 쫑디 17년이요? 골든마우스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20년 넘게 오래오래 하는 걸로 해요, 우리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골든마우스라는 게 너무 꿈 같은 그 이름이라 쉽사리 입에 올리기도 힘든 것 같아요. 좀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받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어쨌든 저는 오래도록 열심히 이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 4648님, 작은 원룸에 설 연휴 내내 일 때문에 혼자 있는데 연휴라고 긴장이 풀렸는지 감기 몸살이 덜컥, 혼자도 서러운데 아프다니 속상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동병상련. 저도 좀 긴장이 풀렸는지 감기가 덜컥 걸렸네요. 빨리 나으시고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내일은 아마 병원이 안 열 텐데 약이라도 좀 잘 챙겨 드시고요. 내일은 푹 자고 쉬시고 일어나시면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2327님, 지난 추석 이후 처음 집에 내려왔는데요. 오자마자 어머니께선 내일 할 일이라며 재료들과 내일 붙일 전들의 목록을 써주시곤 잠드셨어요. 내일 콩쥐에 빙의해서 혼자 쨍일 전 붙일 예정입니다. 저만한 맏며느리감 없는데 알아봐주는 남자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막 보이란 말이에요. 나 이렇게 음식 잘한다. SNS에도 올려보고 소개팅도 나가서 막 자랑 은근히 해보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인연을 찾으려면 매일매일 만나던 사람들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좀 새로운 인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좀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러다가 남자친구 생기면 또 결혼도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죠. 지금 또 내려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설렐까요? 잘 준비하시고요. 무탈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가장 푸른밤스럽지 않은 코너. 영어를 아주 잘하는 척 하시는 소란의 고영배 씨. 그리고 야식계의 산타 같은 존재죠. 커피 소년 함께합니다.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잠시 후에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는 뮤직 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뉴질랜드 여행. 앞으로 며칠 뒤면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볼 계획인데요.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는 더욱 알차게 이곳저곳 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볼 곳. 뉴질랜드 남섬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인데요. 마침 숙소가 있는 퀸스타운에서도 멀지 않아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해봅니다. 이 와이너리의 이름은 깁슨 밸리 와이너리. 무엇보다 이곳은 거대한 와인 저장고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가파른 바위를 뚫어 만든 깁슨 밸리 와이너리의 지하 저장소.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와인 동굴이라고 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동굴 전체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와인의 향. 와인 한 잔 하지 않았어도 왠지 조금은 취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와, 소문대로 규모가 엄청납니다. 여기도 오크통, 저기도 오크통, 사방이 오크통. 주당들에게는 천국 같은 장소일 것 같네요. 깁슨 밸리 와이너리는 와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주변 경치로도 유명한데요. 와인 한잔하고 경치를 좀 감상하면서 뉴질랜드에서의 오후를 만끽해봅니다. 물론 음악과 함께요.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The New Pornographers의 Champions of the of Rain Wine, Red Wine이었습니다. 자, 99년에 데뷔한 캐나다 출신의 혼성 인디 락 밴드고요. 2014년에 발표한 여섯 번째 정규 앨범의 수록곡이었어요. 그 노래곡이 Champions of Red Wine이어서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는 술을 잘 몰라서 그 와인에는 또 무슨 많은 향들이 있고 그걸 음미하고 막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면 그렇게 와인 음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음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소속사에 그래 규현 씨가 와인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규현 씨도 막 종현아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와인의 세계는. 김세원님, 와인 한잔하면서 좋은 경치를 바라보는 거기에 곁들어진 음악까지 듣는다니 어떤 기분일까요?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와인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멋진 경치와 그 경치와 맞는 음악과 그리고 또 알코올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호정님, 쫑디 저는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벌써부터 만두를 만들고 있네요. 살려주세요. 내일은 저희 집이 꼬맹이들의 놀이터가 될 거예요. 내일이 두렵네요 하셨습니다. 큰 집이면 정말 식구들이 다 모이겠네요. 두렵기도 하면서 왠지 좀 설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막 이렇게 대가족이 많이 모이거나 그랬던 기억이 없어서 그때는 저는 막 고생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생 때는 뭐 음식을 도와드리거나 그렇게 크게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명절은 너무 신나고 즐겁고 그런 날로만 기억이 돼 있는데 힘내십시오. 좀 만두 빚느라 고생하시겠지만 또 그거 가족들이 함께 맛있게 먹으면 뿌듯하잖아요. 강신희님, 쫑디 저 어제 넘어져서 무릎 양쪽에 피멍 들었는데 설날에 세배 어찌하죠? 세뱃돈 받아야 되는데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죠. 눈물을 머금고 해야죠. 눈 딱 감고 저를 한번 하십시오. 세뱃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뱃돈보다 1년에 자주 못 뵙는 분들인데 그렇게라도 또 명절 인사를 드려야 서로 또 기분 나고 하니까 저 무릎에 피멍 들어서 세배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본인도 그렇고 어르신분들도 섭섭치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무리 안 되게 그냥 가볍게 그 무릎 안 닿게 정강이로 세배하세요. 참여하기님, 10시에 출발해서 경기도 양주에서 전라북도 전주로 가고 있어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전 중이신 저희 아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방송국 넘어오는데 정말 차 많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 항상 넘어올 때보다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파이팅! 죄송합니다. 박세나님, 아침 일찍 출근이라 거의 푸른 밤을 못 듣는데 내일부터 휴일이란 핑계로 오랜 친구와 끝나지 않는 수다를 떨다가 이제야 귀가 중입니다. 덕분에 고보컬 목소리 듣네요. 굿굿. 살 빼지 마요 들읍시다 우리. 4시간 동안 만 칼로리는 흡수한 듯 하셨습니다. 고보컬 고영배 씨 말씀하시는 거죠? 밖에 지금 와 계세요. 커피 형님도 와 계시고 두 분이서 포크 들고 계시는 거 보니까 뭐 드시네 또. 아유 또 뭐 사오셨어 커피 형님. 설날이라고 또 뭐 사오셨어. 어쨌든 그래요. 함께해 주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9995님, KTX 타고 집으로 내려오던 길에 인턴 지원 결과가 발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합격 문자 안 와서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불합격. 취업만큼 인턴도 힘드네요. 자꾸 떨어지다 보니 이젠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집에 도착해보니 엄마가 맛있는 저녁 차려놨다고 반겨주시는데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직 세상 끝난 거 아니니까 엄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렵니다. 푸른밤 들으시는 취준생 분들도 다들 힘내요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설날이라 가족들 만나러 가는데 마음 무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설날에 모이면 다들 왠지 좀 듣기 싫은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 거. 근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오랜만에 받고 또 걱정이 되면 듣기 싫어할 거 알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들 가족이어서 피를 나눴기 때문에 좀 끈끈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라면 좀 한 템포 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 사실 결혼 독촉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취업 뭐 대학 뭐 이거 굳이 안 물어봐도 좋은 소식이면 다 들려오거든요. 가족끼리는. 그러니까 무소식이면 뭐 아직 더 준비하고 있나 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을 하고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임규엽님, 쫑디 친척들과 친해지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 작은 아빠와 할머니와 같이 외식을 하는데 정말 어색하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절만 되면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이게 어렸을 때 친해지지 못하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렸을 때 친했다고 해도 커서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그냥 사실 어르신분들은 어른분들은 그런 거 안 느끼시거든요. 좀 우리 뭐 동생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촌이거나 나이가 좀 더 어린 사람들이 이걸 어색해하니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살갑게 이야기 나누고 저뭐 했는데 뭐 했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요. 이런 거 이야기 해드리면 더잘 받아두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그리고 또 친척의 근황을 좀 가볍게 물어보면서 옛날에 우리 어땠는데 작년에 모였을 때 재작년에 모였을 때 그거 참 기억에 남아요. 이런 식으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면 금세 또 친해지지 않을까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0cm의 쓰담쓰담 들을게요. 빰빠밤 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10cm의 쓰담쓰담 들으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월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예매권을 드립니다. 한 분당 두 장씩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2015 VOS 콘서트 봄 그 어느 날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카드 아트센터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야, 정신없어.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이야. 좋다. 좋다. 좋다. MBC FM for you. 좋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겠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1등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긴장되시죠? 두 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힘든 일은 어떻게든 빠지고 엄청 티내면서 일해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선배들한테만 유독 잘하는 고영배 씨가 와 코너 사상 최고의 지지율 70%를 와우. 얻고 와 최고의 밉상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그럴 줄 알았어. 고밉상 씨? 야, 이거 뭐야? 70%요? 압도적인데요. 예, 상처뿐인 일이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 축하드리고요. 네.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찌도 존재하는, 특이한 코너. 정확하게 존재하네요. 존재하는 네.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진 소란의 고 고영배 씨. 예. 뭘 망설여요? 아니, 고영배 씨. 예, 예. 아, 이분은 지난주 4%의 충격에서 벗어나셨죠? 아, 네. 70% 네. 지지를 받은 고영배 씨의 뒤를 이은 네. 커피 소년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 소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원한 중간인가요? 아니에요. 영중. 뭐 어쨌든 포레버 미들. 일단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일단 주인공은 70%를 70%? 받은 네. 고밉상 씨니까. 아니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헷갈렸어. 어떻게? 이 거꾸로인지 모르고 매번 하던 투표인 줄 알고. 아니 그렇게 저번 주 엄청 설명. 엄청 설명했어요. 반대로 하시라고. 아니야. 지난주에, 1등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지난주에 방송 얼마 전했는데. 거의 한 40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1등 계속 얘기했어. 한 100번 얘기했어. 푸른밤 방송이 2시간인데 거의 40분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틀렸을 반대, 리가 없죠. 반대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그걸 틀렸을 리가 없죠. 이상하네. 9585님 와 70%라니 밉상 1위 축하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투표창에도 확실히 써놓으셨다고. 지난번처럼 보이는 라디오를 했으면 절대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왜죠? 훈훈해서. 절대 밉상이 될 수 없는 외모로 하고 왔었는데 지난주에. 그랬나요? 되게 잘생겼어.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좀 떨어져. 지난주보다 좀 안 돼. 아, 자, 그것보다 네. 설이에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두 분 정말 설이라고 선물을 사오셨어요, 두 분 다. 아, 진짜 미치겠어. 아, 저는 사온 게 아니라 사실 팬분이 주신 건데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네, 그것도 뭐 함께 네. 먹으면 함께 나누면 네. 또 선물이죠. 그러니까 네. 고영배 씨는 케이크를 사오셨고 네. 우리 커피 형님은 김을 정말 부담스럽다고 이제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거의 한 두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예. 매주 선물을 이렇게 이번 주에는 또 김을 가져오셨어요.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 저도 헷갈려요. 왜요? 커피 형님이 별나신 건지 내가 쓰레기인 건지 이제 헷갈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쓰레기인지 커피가 별난 건지 나 이제 헷갈려 이제 자꾸 뭘 가져오시고 먹여주시고 그렇죠. 하니까 투표에도 계속 반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네. 어쨌건 일단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다음 주에 제가 뭔가 하나를 챙겨 와야겠어요. 좀 그래라 좀 뭐니 이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만 말씀 명담이고요. 그나저나 근데 명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요. 뭐 기회 네. 기회 삼아 푹 쉬는 거죠 뭐. 몸살. 네, 몸 이제 몸도 아는 거예요. 네가 쉴 때구나. 네가 쉴 때구나. 이제 좀 아파보자. 몸에 이렇게 손을 댔는데 정말 열이 많이 나요. 아니 정말. 열정적인 것뿐입니다. 아 정말. 와 저는 저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다. 난 너무 슬픈 게 아픈데도 화장을 했어. 아니 스케줄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픈데 저렇게 메이크업까지 하고 일하고. 아니 왜요 뭐. 근데 사실. 뭐 안 돼 안 돼. 아니, 푸른밤 아프면 일하면 안 돼. 아니 할 거야. 쉬어. 아니 푸른밤 쉬어 쉬어 내가 할게. 아, 나가 있어. 내가 할 거야. 나가 있어. 종현 씨. 아니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게스트 뒤에, 씨. 예, 알겠습니다. DJ 선생님. 예, DJ 선생님. DJ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 사실 푸른밤 오기 전까지 제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에 오면서도 거의 아 진짜 이거 어떡하나 막 이랬었는데 방송 딱 들어왔는데 딱 괜찮아졌어요. 아. 이게 또 안 돼. 마이크 앞에 딱 앉으니까. 아 이제 딱 하고 들어가서 쉬면 아 쉬면 안 돼요? 딱일 것 같아요. 한 번만 안 돼. 안 돼. 근데 그때 그 대타 DJ 했던 맛을 못 잊겠어. 안 돼. 너무 재밌었어.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돼. 오늘은 한 안 돼. 번만 기회를 줘. 줄 수 없어. 알겠어. 설날이니까. 내가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두 분에게 좀 많은 네네. 것들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힘드니까 네. 많이 기댈게요. 네. 아 지금 아직 눈도 못 보겠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투표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죠.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제가 나왔는지. 지난주에 이제 1등을 그러니까 불명예 1등을 한 저는 네. 힘든 일 어떻게든 빠지고 엄청 티내면서 일해서 조금만 일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선배들한테 유독 잘하는 약간 밉상이긴 했어. 밉상이긴 했어. 이게 70% 나왔고요. 네. 그냥 고영배다. 고영배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2등이 저 맡긴 일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실수도 많지만 사람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착해서 잡일은 도맡아 하는 근데 그것도 가끔 실수하는 커피소는 16%였습니다. 16%라는 건 상당히 적은 그렇죠. 네. 아 70이 있으니까 다른 게 다 적지 사실. 그렇죠. 거의 저도 1등 될 뻔 했는데 종현 씨가 약간 차이로 더 낮은 투표율이 네, 나왔네요. 종현 씨는 맡은 일은 그냥 어떻게든 하는 편인데 그냥 어떻게든 왔어 있는 어쨌건 시적어요 하는데 꾸역꾸역 하는데 잘난 척 입만 열면 잘난 척하고 동료들 하나도 못 어울리는 협동심이 전혀 없는데도 14%밖에 네, 안 나왔어요. 역시 또 회사라는 곳은 예.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일을 좀 그래 잘해야 된다. 네, 예. 그럴 수 있죠. 슬프네요. 뭐 어쨌건 네. 뭐 동료들과 못 어울리고 일을 뭐 아무리 막 외골수로 해도 고영배보다 낫다. 그래도 낫다라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씨 오늘 어떠세요? 오늘이요? 70%에 좀 괜찮아요. 뭐 사실 청취자분들의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처럼 난 푸른밤 천지자들은 되게 귀여워 어쩔 때 보면 좋아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에서 고무줄 놀리는 것처럼. 것처럼. 네. 난 다 아니까 나 속상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건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진실 저 너머에. 자 직구죠 다들. 네. 자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그것까지 해주세요. 노래 한 곡 바로 이 곡이거든요. 소란. 소란 아니래. 소란 좀 들어요죠. 네. 싫어요. 저번 주에 네. 들었잖아요. 베렌 세바스찬의 If She Wants Me입니다. 벨렌 세바스찬의 If She Wants Me 듣고 오셨습니다. 자, 푸른밤 조인입니다. 더 라디오 시즌2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경계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상황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불같이 말을 해라고? 와타임! 무슨 회식을 이 시간까지 좀 있으면 해뜨겠어 선라이즈! 아니 나도 중간에 나오려고 했는데 또 time to 2am 또 그 소리야 또 그 사운드야. 근데 뭐 과장님이 못 가게 잡았다고? 아이 근데 과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나만 쏙 빠져나와. 오늘은 카드까지 긁었던데 30만원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인데 카드는 왜 당신이 긁는데? 뭐야 이거 엄마 아빠 공포인가? 또 싸워? 싸우지마. 예, 내가 아주 네 아파트 내가 우는 소리가 이렇게 미워. 내가 아주 네 아파트에 못 살겠다. 당신 정말 언제 정신 차릴래? 아 정말 숨 막혀 잔소리도 좀 적당히 해. 연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오늘. 아, 네 가수 목을 이렇게. 고영배 씨 오늘 거의 뭐랄까 교포 아내 출신 교포 아내 느낌이었어요. 네, 한글이 서툴러. 와타임. 예, 한글이 서툴러. 목이야. 이게 목 진짜. 깜짝. 잘한다. 와타임. 무리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종현 씨는 그 주눅든 남편 목소리를 정말 그러니까 약간 감기 걸린 목소리가 더 리얼하게 들렸다. 그 코막힘이 정말 적절히. 마지막에. 아 정말 숨 막힌다 숨 막혀는 지금 정말 숨이 막힌다 정말 코소리야 당장이라도 코가 막혀서 예. 숨이 막힐 것 같은 몰입도 최고였어요. 그랬네. 저는 정말 숨이 막혀서 보였어. 커피 형님도 네. 앞에 나 경극인 줄 네. 아니, 명절을 맞아서 경극 모르실까봐 얘기하는데 네. 딸이었습니다. 딸이었군요. 예. 아니, 경극을 보는 줄 알았어요. 표현별이 예. 또 사실 이제 명절이 되면 나는 아쟁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아쟁 소리 같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 김혜림님. 와 남편 숨 막히겠는데요.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아니 왜 혜림 씨는 왜 목소리만으로 날 판단해? 혜림아, 날 네. 얼굴은 이뻐. 이지은님, 빵배 오빠 이러다 목 나가는 거 아니야? 화요일마다 목 나가고 6일 뒤에 회복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내내 이비인후과에 계속 예 계속 갑니다. 뭐, 이비인후과. 예, 이때 계속 쉬어가지고 성대가 찢어진 소리가. 너무 아파. 어서 좋은 발성법 찾으시길 알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예 예. 자, 오늘 경계를 나눠볼 단어 적당히 해줘. 적당히. 적당히 해. 이거 이 말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적당히 해. 자주 쓰세요? 적당히 해. 적당히. 야, 이럴 때 좀 적당히 해라는 말을 쓰고 듣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경우 있으신지. 적당히 해. 그러니까 모든 게 평균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 동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네, 써왔습니다. 네. 써오셨어요. 역시 공기가 확 바뀌었어. 도덕, 예의, 문화, 관습이나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들. 네네네. 그것 이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상. 뭐든 말하지 않아도 기준이 있는데 꼭 오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영배 씨 같은 경우는 너무 바로 치고 들어오네. 바로 치고. 대본 없이 방송을 막 해. 너무 자기 자랑 중독증이다. 이럴 때 적당히 해. 자기 자랑 좀 적당히 해. 이렇게. 아 대본 좀 보고 해 방송. 네,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적당히 좀 해. 정도가 있는 이게 거지. 저, 제가 도덕을 안 지키고 있는 거고 사회적 규범. 사회적 규범과 예, 예. 상당히 문제. 아, 좀 놀랍네요. 모든 영배를 이기고 싶다라는. 예, 예. 종현 씨는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좀 적당히 못 하고 있나요? 아, 종현 씨는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방송 좀 적당히 해. 네네. 중간에 가기 위해서 종현 씨 편을 들기 위해서. 천재적인데? 첫 세술이 좋으세요. 그러면 본인은 뭘 적당히 하셔야 돼요? 아, 저는요. 너무 중간만 고수하는 것. 아니 선물 좀 적당히 해요. 선물 좀. 맞아. 그리고 대본을 아 이제 아니, 나 푸른밥 오래 하고 싶단 말이야. 미리 안 줘야 돼. 커피 형님한테 이렇게 대본을 미리 보내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뭐가요? 백과사전 펴놓고 하자니까 이럴 거면. 잘 나와. 아 그냥 아니 검색하면서 하자고요. 박사님 모시고 해요. 아, 초록창에다가 예, 검색하면서 하자고 이럴 아니, 거면. 사전적 의미 찾아보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뭐 또 커피 형님 중간을 잡아주니까 고영백 씨처럼 막 나가도 이렇게 좀 적당하게 그렇죠. 푸른밤에 온도가 맞춰진다. 유지가 되는 건 아닌가. 아니, 전 정말 엉망진창인가 보네요. 두 분 다 적당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 형도 심해. 나도 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조화가 맞는 거야. 맞아요. 딱 좋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 계속해서 네. 자기 캐릭터대로. 이 경계선에 그리고 이 긴장감을 잘. 우리 그러면 하던 대로 계속 할 테니까 정신 아프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프면 좀 쉬실래요 나가서?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진행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네. 4484번님. 4484 빵배. 방금 그런 연기 적당히 해요. 왜? 뭐가 어때서? 목소리 연기 적당히 해. 오바 연기. 7048번님은요. 제가 노래 부르면 친구들이 적당히 하래요. 아, 네. 그런 거 바이브레이션 너무 심하게 듣는 친구들. 했어. 한음이야. 한음이야. 도래 도래 도래 도래. 겁쟁이랍니다. 잘한다. 잘하네.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버즈 너무 좋아했어요. 네, 맞아요. 사랑 소요. 너무 좋아했어. 정말 잘해. 네. 은근히 성대 방송 너무 열심히 해서 적당히 해서 오늘 아프니까. 네. 네. 5467 솔로인 저한테 지나칠 정도로 자주 연애 상담하는 친구 적당히 해. 이거 좀 진짜 이런 거는 상황에 따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솔로인데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마치 좀 고민인 양 이야기하는 거. 이게 나에게는 좀 야, 확 다가오는 얘가 있어요. 네. 저 요즘 가끔 들어요. 뭐야? 그 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아 사실 근데 모든 세상의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거 예민한 사람한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네. 딸 자랑을 하면 되게 눈치 없는 건데 사실 그럴 때 옆에서 이제 다른 눈치 있는 친구가 야, 적당히. 정말 고영배 씨 적당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네. 아 진짜요? 저는 장가갈 수 있을까라고 네. 노래를 부른 사람한테 네. 딸 얘기를 하니까 더 장가를 가고 싶어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와 나도 빨리 장가 가야겠다. 그런 생각 이런 마음도 또 들기도 네, 하고. 근데 어지간히 이뻐요 지금 딸이. 맞아요 정말 이쁘더라고. 사진 와 너무 아름답던데. 노래 나갈 때 또 최신 사진 보여줄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영배 씨를 그렇게 안다고 했는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본인도 이야기하셨어요. 영배 씨 딸 맞아요? 그랬어요. 본인도 이야기했어요. 네. 정말 날 안 닮아서 다행이다. 네.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진다. 네. 엄마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랬는데. 서보라님. 서보라님. 거기 서보라. 뭐야 적당히 해요. 그런 멘트 적당히 해. 저기 아가씨 거기 서보라. 서보라 씨 맞으시죠? 예. 커피 형님은 준비를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형님 화이팅. 그래요. 뭐 이런 의견도. 남자분이시구나. 서보라 아가씨라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서보라님. 어쨌든 적당히 해.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을 때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근데 아까 우리가 노래 나갈 때 얘기했는데 네. 이게 사실 함부로 못하는 얘기잖아요. 상처가 되게 크게 돼요. 네, 맞아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 야 적당히 해. 뭐 이렇게. 그게 풍선에 푹 찌르는 것처럼 김이 확 빠지는 맞아요.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약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기준 선을 네, 예화에도 설명했듯이 네. 잔소리에도 적당히 기준을 서로 약속을 정하고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에도 적당히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러면 이럴 거면 최효정 씨 데리고 최효정 씨 애정남 모시고 하면 어때요? 백과사전 피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지. 잔소리 너무 무시해. 잔소리 15회. 방송 좀 같이 해요. 15회 이게 깨지면 뭐 외박 1일 추가. 술 먹고 들어오기 한 달에 2회다. 요걸 또 깨면 잔소리 100회 추가. 100회 추가. 네네. 뭐 이 두 번 외박 서로 기준을 정한다는 거야. 약속을 정한다. 자, 이렇게 딱 정한 겁니다. 이거 하시는 거. 딱 정한 겁니다. 15 번입니다. 딱 정한 겁니다. 지금 딱 정한 겁니다. 외박 두 번이나 해. 정윤이 아프니까 더 잘하네. 성대모사 꾼이네 아주. 허서준님, 설 연휴 친척 분들이 성적 이야기, 대답 난감한 이야기 적당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설 연휴에 좀 맞춰서 이 적당히에 대한 기준 한번 잡아볼까요? 너무 많잖아 사실. 사실 예 네, 맞아요. 결혼 왜 장가 안 가니? 왜 시집 안 가니? 대학교 어디 됐니? 대학 어디 됐니? 또 설 같은 경우에는 또 연초에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물어보고. 근데 저도 이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 네. 이게 약간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어린 세대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은 우리처럼 공통 관심사가 없으니까 그 말밖에 걸 말이 없으신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사실 말을 걸고 싶으신 건데 네, 그 다른 얘기 할 게 없으니까 예, 요즘 맞아. 너 나이가 예 고3이라 그랬지? 어땠니?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도 그냥 그때도 웃으면서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이렇게 교양 있는 아니요 괜찮아요. 예. 뭐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필요한 네. 이야기였어요. 네 회원님 저희 엄마가 제일 해보고 싶은 말이 공부 좀 적당히 해라고 하시네요. 일생 한 번을 그런 말씀 못 해보신 거죠. 근데 사실 공부 좀 적당히 해 이 말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해야지 적당히 하라는 소리 들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영배 씨 그럼 영배 씨는 음악을 네. 본인이 하시다가 누군가 옆에서 음악 좀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커피 형님도 두 분 다 이런 경우가 있으신지 음악 좀 적당히 해까지는 아니지만 잠 좀 자가면서 해 적당히 해 그것도 있죠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하는 거는 오버하는 것이 그러네요 커피 형님 네 저도 저도 계속 밤을 샜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에 맞아요. 무리를 주는 정도 네. 정리해 주시죠 건강에 무리를 주는 정도 딱 정합니다 지금 이거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 무리 주면 한해 줘서 고맙습니다. 건강에 무리 주면 딱 그게 적당히 안 한 겁니다. 자 여기서 2부 마무리 하고요. 감기 걸리니까 성대모사를 잘하네. 네, 3부에서 커피 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노래는 소란 거야? 아니요 이루펀트 거예요. 에헤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이 곡은 박성현님 신청곡입니다. 이대로 가까이 와줘 그 옛날처럼 난 이대로 멀리 가게 두지 않겠어 난 이대로 가까이 와줘 그 옛날처럼 바로 너 이제 너 푸른밤 조윤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 더 라디오 시즌 2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3부 시작했고요.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는 애매한 경계를 정해보는 커피 타임, 왔어요. 커피 타임. 네, 이번 주 노래는요. 제시 시타, 강남이 함께한 노래 마이 타입인데요. 바로 노래 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게 좋아. 다 말해줘 나에게. 까칠해도 돼. It's alright. It's alright, girl. 함께 걸을 때의 속도 또 피해줬으면 하는 옷도 빠짐없이 내게 말해줘. Call every little thing. 난 자신 있어. Cause I'm your type. 다른 남자와는 달라.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네가 원하는 건 알아. 사소한 너의 취향까지. So give me a chance. 지금 내가 기회를 줘. You are my type. My type. My type. My type. And I will be your type. 네, 오늘 살펴볼 가사는요, 바로 까칠해. 까칠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까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까칠해 기준이 뭘까요? 아, 일단 그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이 오늘도 낭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네. 아, 영어가 왜 이렇게 많죠? 영어 너무 많고 그리고 근데 저는 커피 형님, 저 약간 영어 발음 예민하거든요. 네네네. 어렸을 때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출신으로서. 그랬어요. 예, 예, 엄청 잘했어요. 자랑스럽네. 고맙습니다. 네. 리를. 리를. 리를 좋았다, 리를. 아, 리를 좋았어요? 걸 에브리 리를 띵. 힘이 빠져 내 몸에. 아, 상당히 뭔가 영어가 되게 많이 나와서 전설의 레전드, 막 어둠의 다크, 바람의 윈드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집중했어요, 저. 네. 퍼즐을 굉장히 카우스. 카우스. 영국식 발음인가요? 뭐 소들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배운 영어, 배운 영어. 배운 영어. 카우스. 어쨌든 예. 이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데 가사가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이런 가사들 중에서 까칠해의 기준 오늘 또 내려볼 텐데. 까칠하다. 네. 까칠해. 까칠하다. 뭘까요? 모든 것에 자기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사람. 이것도 될 수 있죠. 눈치 안 보는 거지. 노래 나갈 때 종현. 왜요? 까칠하잖아. 어떻게요? 형 아까 말 심한 거 아니야? 어 맞아요. 아까 저 로고송 나오는데 네. 제 뭐 매일 하지 죄. 예, 염소 아니요. 염소 아니에요? 매일 하지 죄. 아니 너무 아니야? 아니 그거 유세훈 날 보면 죄. 유세훈 아니에요? 유세훈 씨? 유세훈 씨 아니에요? 너무하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하고 방송 중에 말 그렇게 하실 거면 집에 가라고. 아니 집에 가라고 안 그랬는데. 어쨌든 까칠해질 수밖에 없게 하잖아요. 7989님.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모든 걸 부정적으로. 대박. 어떤 말을 해도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말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내가 까치는 고영배 네. 씨였고요. 어떤 말을부터 커피 형님이 캐치해 가셨어요. 아니 제가 까칠하다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야 나 농구 대잔치인 줄 알았어. 인터셉트를. 사연 인터셉트를. 예, 예. 야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농구 대잔치. 깜짝 놀랐다. 허재네 허재야. 거침없이 표현하는 게 어떤 까칠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 오히려 멋질 수 있어. 남자답고. 근데 뭐를 이렇게 반대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모든 반대로 얘기해. 영배가 읽으려고 해도 내가 끼어들 거야. 이런 것처럼. 무조건 반대로 얘기해. 까칠한 사람. 주변에 까칠한 사람. 본인이 봤을 때 와, 이 정도까지 까칠한 사람을 봤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까칠하게 행동해봤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으니까 그쵸. 어느 날은 까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저는 제가 평소에 절대 까칠한 스타일은 못 되는데요. 그래요? 진짜 화나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얘기해봐. 아니 그렇다네요. 네. 이런 우리 가족분들. 야 이거 정말 동의 아닌 동의 같은 그렇대요. 어쨌든 예. 그렇답니다. 요즘 본인은... 따라 예 동의 아닌 동의 같은 너희들이네요. 너희들 아 죄송합니다. 본인은 그렇답니다. 예. 네. 근데 화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지면 저도 일부러 티를 내요. 까칠한 티를 내요. 그럴 때는 저는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를 제가 풍기더라고요. 막 기분이 딱 안 좋다는 걸 티를 내려고 하면 무슨 말을 재밌는 말을 하거나 뭔가 막 얘기가 진행이 될 때 뭐 되겠어? 막 이런 느낌을 계속 저는 풍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네, 근데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근데 일부러 조금 내가 까칠해야겠다 표를 내야겠다 생각을 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또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일을 막 함께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요. 그러면 안 좋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긴장 풀렸어? 이런 식으로 일 자체를 말하는 게 태도를 아니라 가지고 태도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분을 갑자기 애둘러서 갑자기 뭔가 타이름을 하는데 좀 상당히 뭔가 심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거 실수를 난 정말 집중해서 했는데도 좀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야, 요즘에 완전 긴장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봤을 보니까 경험담이네 지금. 제가 당했었어요. 최근에 경험담이네 지금. 최근은 아니고 한 4, 5년 정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또 신인 때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네. 이채원 님이 그 사람이 까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라디오는 목소리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 네. 커피 형님을 보시면 눈빛이 살벌하다 지금. 거의 뭐 살모사. 까치 살모사 느낌이에요. 저요? 아니요.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요. 야, 주얼병 저렇게 말을 하나? 자, 주위에 까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야기를 해드려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었다가 제 주위에 엄청 험악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얼굴에도 상처가 좀 있고 등치도 있고 이게 수염을 뭐 외모로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네네. 아주 험악하게 생긴 같이 가면 길을 타요. 사람들 무서워서 제 옆에 운전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타실 때 창문을 이렇게 열면 옆에 제가 그냥 조용히 갑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완전 감성이 소녀야. 감성은 또 파스타 좋아하고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울어요. 눈물도 많고 완전 예술가 감성. 네. 그 친구는 까칠하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까칠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진짜 까칠한 사람 제가 한 명 말씀드릴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까 쓰담쓰담 노래 나왔잖아요. 네네네. 권정열 씨. 아까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권정열 씨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아니 나는 푸른 밤 진짜 다시 봤어. 왜요? 어떻게 내가 나왔는데 권정열 노래를 틀 수가 있어? 그치? 자기 나오기 전에 어떻게 10cm를 틀 수가 있냐고. 와, 그 부분 너무 싫지 않냐고. 맙소 이거 너무 싫지 않아요? 맙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 그 친구가 첫인상부터가 엄청 까칠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강렬한 부분이 좀 있어요. 되게 세요. 되게 세고 그때 10cm라는 이름을 달기도 전에 길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는 그때 학교 총학생회장. 네네. 제가 섭외를 하려고 연락처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딴 거 필요도 없는데 내가 주니까 받아준다라는 표정으로 아, 예. 정말로. 짧은 대답. 아,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공연 섭외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전화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아, 예. 예. 진짜로. 진짜 어울린다. 과자 하나도 못 해고. 그런 첫인상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친하게 지내고 너무 뭐 둘도 없는 친구고 정말 친구가 되게 기네요. 둘도 없는 친구. 생각해보면 둘, 셋, 넷 있어가지고 둘, 셋, 그렇지만 넷, 첫인상만큼은 와 진짜 같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의 말로는 그런 이 저 같은 사기꾼들한테 많이 당했대요. 그렇게 접근해서 막 결국에는 다 공연만 하고 또 돈을 못 받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접근인들이 많았어서 되게 경계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선입금 후출발입니다. 갑자기요? 아니요. 정확한 건 좋아요. 인생의 진리. 예. 선입금 후출발.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배원정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세 마디면 까칠함이 맞아요. 권정열 씨가 입에 달고 사는 말. 근데 커피 형님 진짜 안 어울린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그 맛이 하나도 안 살아요. 살렸는데 안 살았구나. 영배 씨 보여주시죠. 까칠함 이거다. 뭐? 뭐라고요? 뭐? 까칠함이 뭐다? 뭐 어쩌라고. 오 까칠한데요? 뭐. 저거구나 저거구나.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아 몰입했어. 아 너무 몰입했어. 그만하세요. 나도 까칠해지기 전에. 예. 자 한번 보여주세요. 뭐요? 저 세 개 중에 하나 뭐. 보여요. 뭐? 무서워. 웃어? 어머 표정까지 왜 그렇게 웃어요? 야 형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방송이 장난이야? 갑자기 진짜 왜 그러세요? 웃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까칠하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정현 씨 오랜만에 노래 나갈 때 실제 모습 보여주시네요. 방송에 마이크 올라왔을 때 쉿. 자 커피 형님 정리해 주시죠 이제. 네. 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그래서 어쩌라고 가 느껴진다면 까칠합니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단 이건 되게 그러니까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눈빛으로 느낀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말이 아닌 모든 것으로 뉘앙스로 그렇죠. 느껴만 진다면 그 사람은 까칠한 사람. 까칠하다. 맞아요. 까칠한 사람. 자 까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제시카 H.O.의 뭐 그거? 인생은 뭐. 즐거워. 아 그래요? 아, 방금 자기 노래 안 틀어줘도 까칠해진 거야 지금. 노래 들을게요. 예. 제시카 H.O.의 인생은 즐거워 들으셨습니다. 네. 커피타임에서 정해봤죠. 그 마이 타입이라는 노래에 래퍼로도 참여를 해서 이 곡으로 틀어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푸른밤 종현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소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끝장토론 이제 진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오늘 빨리 가네요. 오늘 그래도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두 분이 잘 끌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조현 씨는 지금 아픈 티가 전혀 안 나요. 평소보다 좀 더 길게 합시다. 그럼 코너를 그래, 좀 트자. 뒤에 2시까지 꽉 채워서. 안 돼. 그건 안 돼. 나 뒤에 일 없어요. 방백은 해야 돼서. 방백. 생리 등록됐습니다. 하루 정도 쉬어. 안 돼. 아프니까. 방백 너무 좋아서 안 돼. 그래. 오늘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너무 좋아요. 곡 들을게요. 자, 끝장 토론으로 넘어가 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영배 씨? 혹시 소통? 정답스. 스몰 통. 예. 뭐야? 스몰 통. 통은 또 영어로 못했어. 몰라. 스몰 배스킷. 자, 대화인데요. 예. 대화할 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바로 안건을 만나 보겠습니다. 네. 빠바바. 1번, 남 얘기 잘 들어도 좋긴 한데 진지한 성격 탓에 농담 잘 이해 못하고 가끔 정색하는 커피소년. 2번, 말도 재밌게 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좋긴 한데 남 얘기 뚝뚝 잘 끊고 혼자 말이 너무 많은 영배. 3번, 성격은 괜찮은데 대화할 때 기승전 지 얘기 지 자랑으로 끝나는 종현. 네. 이거 막상막한데요. 그러게 오늘 진짜 밸런스 좋다. 캐릭터마다의 장단점이 좀 잘 예. 보여요. 근데 종현 씨가 유리해요 이 정도면. 그런가요? 성격은 괜찮은데라는 단서가 너무 세. 그럼 성격은 괜찮은데를 뺄까요? 빼자. 성격은 엉망인데. 괜찮다. 엉망인까지 가면 너무 좋고. 성격은 칭창인데. 진짜. 아니, 너무하네. 죄송합니다. 예. 성격은. 종현 씨 보이는 라디오 아니라 그렇게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제가 그냥 오늘 그 종현 씨 코막힘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서 그렇게 그래요? 보이는 것뿐이에요. 완전 기술 장난 아니야. 말은 다정하게 하면서 인상을 막. 너무하네라고 하면서 인상을 저. 무슨 말씀이지 아니죠. 아니겠죠. 어쨌든 자 그럼 성격은 괜찮은데 말고 성격은 뭐 그냥 전향인데. 그냥 전향. 유리한데. 그냥 전향. 그러면 성격은 그냥 전향인데 대화할 때 계속 지자랑만 하는. 그거 듣다 끝나는 종현. 지자랑 하고 끝나. 그 지자랑 끝나면 택시 돌아서. 타고 집에 가. 택시 타. 아 택시 나 갈게. 나 콜 좀 부를게. 여보세요. 바로 어딘데요? 네. 제 자랑 끝났어. 그리고 들어가 봐야 돼요. 콜 택시가 올 때까지는 어떤 말도 하지도 듣지도 않는데 자랑이 끝났습니다. 인터넷에 휴대폰. 휴대폰. 검색해. 밀린 뉴스 봐. 종현 야, 검색해. 야 밀린 뉴스. 야 이거 봐라.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좋다 좋아. 이러다가 또 야 네. 종현 야 검색 올라가. 어쨌건 이런 나. 네. 본인들 어필 좀 하시죠. 네. 커피 형님은 네.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남 얘기 제가 어필하겠습니다. 네. 남 얘기 엄청 잘 들어줘. 네. 엄청 잘 들어줘. 그쵸. 막 공감해주고 막 엄청 공감해줘요. 네. 같이 막 울어. 귀를 쫑긋하고. 같이 공감 울어. 능력이 뛰어나. 네. 단지 농담만 못 알아들어. 단지 농담만. 네. 친구가 3천만 땡겨달라. 농담을 한 거야. 갑자기 정색을 해. 대출해. 아니야, 대출해. 아, 진짜. 유리하게 끌어가네. 대출해. 에이. 그래서 울면서. 이게 지금 돈으로 표를 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친구야 힘들지 하면서 돈을 꺼줘. 아, 이거 너무하네. 너무하네. 이거 너무하네. 무슨 말이든 다 속아. 해달라는 데 다 해줘. 사람이 참 좋아.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것도 밸런스 무너져. 농담을 못 알아들어서 미치게 만들어, 나를. 어떻게. 3천만 땡겨줘.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정말 미안해. 난 너한테 이거밖에 안 된 친구가 봐. 나 먼저 집에 갈게. 택시 잡아. 일단 택시를 잡는구나. 택시 잡아. 예. 버스나 지하철 아니고 택시 무조건. 그리고 속 터져갖고 막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난 삼촌도 못 빌려주는 친구라서 미안해서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어찌됐든 해서 빌려줘. 빌려주는 것까지 갑시다. 빌려주면 안 돼. 빌려주면 안 되지. 나 같아도 형 찍어요 그러면. 삼촌 빌리고 싶어. 빌려주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긴 해. 연나경님, 기승전 네. 자기 자랑은 빵배 오빠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는 그렇습니다. 글쎄요. 4408님, 커피형 성격, 제 영혼의 쌍둥이 같아서 종현할게요. 본인 가운데요? 본인 성격이 좀 이러시다는 거죠. 너무 나와 같아서. 그럼 고영배 씨, 자기 어필 좀 해보시죠. 말을 너무 재밌게. 기가 막혀. 같이 앉아있으면 개콘이야. 수명이 느는 게 느껴져. 난리나. 건강해져. 막 건강해. 웃어서 복이 와. 운이 좋아져. 웃으면 복이 와. 복이 와가지고. 아니 무슨 언제적 프로그램이야. 집안일이 잘 돼. 너무 웃기니까. 많이 웃어가지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해. 막 이 얘기 쿵 하면 떡이야. 쿵 떡. 쿵 떡. 거기다 국거리 장난이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다만 재미없는 얘기를 던지면 뚝뚝 끊어. 약간 말을 잘라. 재미없을 것 같은 거 사전에 좀 자를 줄도 알아. 그리고 말이 조금만 딱 다섯 말. 15분 얘기하면 한 8분 정도 내기 위주로. 무슨 소리야. 15분 얘기하면 13분. 나는 리액션밖에 못해. 14분 50초지 그 정도. 아, 리액션만 하겠구나. 사람이 어떻게 14분 50초 동안 떠들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걸로 해요. 예예. 예. 그 정도의 비율. 너무 설명이 좋았으니까. 네. 네. 너무 무슨 웃어갖고 보기 와. 보이지 마세요. 보기 와 보기 와. 알겠습니다. 예. 새해도 예. 설날이니까 어필될 수가 있어요. 네. 조혜빈님. 와 오늘 막상 막하네요. 그래도 고영배 씨 말 자르는 건 너무 심해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취소 버튼 누르는 거랑 그렇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는. 예. 와 이거 진짜 노래방에서 취소 버튼 누르는 거 이건 거의 뭐 의절할 수준 그렇죠. 아닌가요? 관계를 끊자라는 거죠. 예. 그 멱살 잡아야 돼요. 몰입하고 있는데 멱살 잡아. 두 개 하면 절대 안 돼. 중간에 취소 버튼 잘못 누르는 거랑 그 다음에 계속 책 보고 있다가 나 이 부분 부르려고 이 노래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마이크 같이 잡는 거 껴드는 거. 아 절대 가장 킬링 파트에 제일 중요한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삼도를 쌓아가지고 화음을 딱 넣는다거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맞아요. 후렴 가는데 친구가 알아서 반키를 내려준 거예요. 아.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올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배려한다고 반키를 낮추더라고 가수한테. 앞부분을 들으니까 아 높겠는데. 아, 어. 아 무리인데 그분은 거의 뭐랄까 그 뭐 믹서 믹싱하시는 분들처럼 그치, 그치. 엔지니어처럼 그 엔지니어님들처럼 네. 아, 안 되겠어. 우리 어. 커피 형님 위험하겠어. 반키. 이거 냅두면 험한 꼴 본다. 어. 사단 차단. 네. 네. 근데 사실 방키 갑자기 내리면은 키 못 잡잖아요. 네. 당황스러운데. 그쵸. 어쨌든 자 캐릭터마다의 장점, 단점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그것도 좀 궁금한데 네. 실제로 어떤 편이고 또 가장 싫어하는 유형은 어떤 사람인지 이 보기 중에 저는 실제로 남 얘기를 잘 들어주고요. 말도 그쵸, 재밌게 그쵸. 하고 성격도 괜찮아요. 지자랑으로 끝났어요. 네, 네. 아, 이게 안 맞구나. 내가 지금 영배 저기 코스프레 한 거거든. 네. 잘 안 맞구나. 예, 예. 우리가 너무 그냥 진지했네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였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네. 되게 순간 사람 별로라고 어쨌든, 생각해. 고영배 씨는요? 저는 말 많죠. 말 많고 저는 실제로는 그 괜한 사명감 갖는 사람들 있죠. 웃음에 네. 리액션의 사명감 뭐 자리가 썰렁하면 괜히 내 탓인 것 같고 뭐라도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책임감을 쓸데없이 갖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막 다들 재밌었으면 좋겠고 웃겼으면 좋겠고.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종일 씨도 약간 그런 느낌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올리고 싶고 그래서 말 더 많이 하고 나서서 주고 네, 그러다가 아 여기가 아 여기 내 개그 안 먹히는구나 바로 택시 잡고 택시 나에게 웃음을 보내줄 사람들에게 가겠어. 택시 엄청 잡네 오늘. 예예. 예. 뭐 하루에 다섯 번씩 타요. 어쨌든 뭐 네. 싫어하는 유형 있으세요? 뭐 저는 제 얘기 가끔 제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뭐 그럴 때 끊는 사람 있어요. 오. 정말 기회 잘 잡았는데 겨우 용기 내서 저를 엄청 쳐다봐요. 시작했어. 아니 형 얘기하잖아. 나 형 얘기하잖아. 얘기하세요. 불편해서 못 듣겠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나 뚫어지겠다. 겨우 기회 잡아서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고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 상합니다. 아, 고영배 씨 거의 저 구멍 안 났어요? 아, 나 지금 관절 돋보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하는 거 햇빛 모아서 까만색 종이 태우는 거 있죠. 나 지금 관절놀이 쑥 들어갔다. 자동 네. 이렇게 예, 예. 리프팅 해주셨어요. 후렴 때 방키 내리는 거랑 뭐가 틀려요. 죄송합니다. 네. 네. 9188번님은요. 고영배 씨랑 있으면 웃다 죽을 것 같고 커피 형님이랑 있으면 웃음이 메마를 것 같아서 종현.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종현 씨의 보기를 듣지도 않은 거야. 지자랑하는. 아니 종현 씨 보기는 관심도 없고 고영배 씨는 이래서 안 되고 커피 선생님 이래서 안 되고 난 종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선책을 찾은 거죠. 아, 최선보단 차선. 차선. 다 들어주시고 저는 공평한 투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프로마 청취자분들. 뭐 청취자 투표 받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투표창도 만들어 놓을 테니 네. 투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코너? 아 너무 좋고 즐거웠는데 늘. 네. 그런데 저 좀 질 것 같아요. 왜요? 저 대출 돼요 말아요. 아니 돈 빌려줘요 말아요. 아이, 안 하는 거고. 네네. 돈 빌려주면 나도 형 뽑지. 아니 내가 필요해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돈을 빌려주면. 아니, 제가 급해서 그래요. 아니 그 금리는 같아요, 어쩔 나. 거야. 나 영배한테 그거 같아. 아니 그 금리 어쩔 거야. 그러니까. 아 그거 어떻게 해요. 이자 갚아야 되잖아. 아유, 어쨌든 사람이 좋으니까. 좀 그래, 그러면 농담이었는데 커피 형이 빌려줘요. 빌려줬는데 이자 돈은 내가 갚아야 돼. 아 이자 어떻게 해. 괜히. 아 이자 돈은 내가 또 갚아야 돼. 내 명의로 빌려왔어. 커피 형. 아니야. 자기 명의로 빌렸는데 네. 명의는 내 걸로 빌렸지만 네. 이자는 네가 갚아라. 이자가 월에 30이야. 필요도 없는 3천을 빌려와놓고 네. 이자를 내라고 하는 월에 30씩 꼬박꼬박 그냥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원금 가치가 네. 그러면 50이야. 자, 두 분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갑자기 네. 너무 즐겁고 좋았는데 아, 종현 씨가 아프니까 속상해서. 아, 저 지금 마음 완전, 깊숙한 곳이 좀 완전 살아났는데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오해했네요 제가. 아니 아니요. 두 분의 길을 받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형들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또 많이 도와주시고 명절 아파서 어떻게 대본도 많이 나눠주시고 하셔서 네. 쉬면 되죠. 절대 이제. 푹 쉬시고 네. 그래요. 정은하님 다음 주에 커피 오빠 미국 공연 때문에 못 나오시지 않나요? 네. 미국 공연 대박나길 홍보할 시간 주세요. 미국 가신대요. 이번 주 토요일에. 네.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 네. 4일간 공연을 봤습니다. 아. 아직도 절찬 예매 중이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요. 할리우드. 네. 뭐 존이뎀 만나면 인사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좋아하고 또 누구 다른 사람 지금 막상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막상 뭐 예. 모르겠네요. 예. 사실 뭐 할리우드 뭐 제시카 고메즈 캐리비안의 사람이 아니네. 재밌게 봤다고 좀 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알겠습니다. 짐 캐리 보면요. 마스크 잘 봤다고. 몇 년 전 영화야. 그 뭐냐 모르겠다. 예, 아이고, 예, 어쨌건 예. 스티븐 스필버그 저기서 이티 톰 크루즈한테 할 말 없어요. 그래도 수리 아빠한테도 수리 잘 지내냐고. 예, 예. 베컴한테 아 데이비드 좋아하죠. 예, 예. 베컴도 할리우드 살아요?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무지하네요.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레나 고메즈의 The Heart Wants What It Wants. 이 곡은 나오미님 신청곡입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You got me sipping on something I can't compare to nothing I've ever known. I'm hoping that after this fever I'll survive. I know I'm acting a bit crazy, strung out a little bit hazy. Hand over heart, I'm praying that I'm gonna make it out alive. The bed's getting cold and you're not here. The future that we've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많다. 행복해서, 우울해서, 답답해서, 또 슬퍼서, 괴로워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남들은 별거 아닌 일에 잘 운다고 쓸데없는 감성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쓸데없는 감성? 그런 게 있나?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고치라고.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감정을 소모하냐고. 하지만 나의 눈물은 어느 누군가의 진심을 이해하며 흘린 것이고 나의 아픔과 행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흘린 것이다. 절대 쓸데없는 게 아니다. 아마도 지금 내가 흘린 눈물들은 먼 훗날 내가 걸어갈 길을 씻어주는 비가 아닐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조혜진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콜드플레이의 Every Teardrop is a Wonderful 이었습니다.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 이었습니다. 1989님, 요즘 같은 시대에 감성이 말라가는 게 더 슬픈 일 아닐까요? 마르지 않는 감성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감성이 쓸데없는 감성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고 나중에 키운다면 정말 사치스럽게 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성의 사치를 엄청나게 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저는 아무리 막 쓰고 많이 쓰고 그래도 끊임없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용하면 가장 좋은 사치는 감정의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상생활에서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의 뭐 생활 어려움이 없다면 감성적인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구지윤님 어렸을 땐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드니 울고 싶을 때 울면 어린애 취급을 하는 주변 시선이 참 그렇네요. 감정 소모마저 계산적이게 변해버린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안타까워요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면 일을 하는 공간에서는 눈물을 보이거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좀 눈물을 보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물론 뭐 다른 정들이 쌓이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긴 하지만 공간이나 상황들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 울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또 아닌데 이후에 좀 잠깐 참아놨다가 뭐 나의 눈물이 허용되는 공간에서 좀 터트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사실 사회생활에서는 좀 편해지잖아요. 자, 가족분들 그래도 절대 감정을 스스로 메마르게 그냥 두진 마십시오. 뭐 푸른밤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절대 안 계시겠죠.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5533님, 지난주 주말에 라섹 수술을 해서 누워있어요. 타지에서 혼자 자취하며 일하고 있어서 설날에 집에 가면 엄마한테 눈 아프다고 응석 부리려고 했는데 쿨하신 부모님께선 연휴 동안 영덕으로 대게 먹으러 가신다고 저더러 오지 말고 집에서 쉬래요. 서러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근데 뭐 부모님께서도 아픈데 뭐 굳이 또 멀리까지 내려오는데 힘들 텐데 이런 생각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수도 있고 겸사겸사 여행을 계획한 것일 수도 있고 전화 드리고요. 그래도 전화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나누고 섭섭한 거 좀 표현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응석도 부리고요. 설이니까. 이지원님, 설날을 맞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 만나러 나간 신랑. 쌍둥이들 데리고 혼자 씨름하다 이제야 쉬네요 하셨습니다. 아휴, 오랜만에 또 고향 오고 하면 참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래도 좀 힘들 텐데 아내분들도 힘들 텐데 어느 정도 조금만 도와주고 좀 더 늦게 가셔도 더 좋았을 텐데. 9967님, 내일 여자친구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요. 저희 부모님께도 안 사드려본 홍삼 샀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응원 부탁드려요. 진선아 사랑해 하셨습니다. 뭔들 안 좋아하시겠어요. 설날에 명절에 또 인사를 하러 오는 딸의 남자친구라니. 이야기 잘 나누시고 엄청 긴장될 것 같아요. 와, 또 명절에 만나는 건 진짜 와, 전 상상도 못하겠어요. 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난다. 심지어 명절에. 부담스러워.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어떻게 이야기 나누셨는지 저에게도 팁을 좀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와요. 이렇게 나중에 저 만약에 인사하거나 그렇게 될 때 좀 참고하게요. 9364님, 저희는 내일 할머니 댁으로 출발을 해요. 고모가 6시고 저희 아빠까지 7이라 명절 때마다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요. 가면 할 일도 많고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힘든 만큼 제 지갑도 두둑해지겠지만요 하셨습니다. 세뱃돈 말씀하시는 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할 일도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세뱃돈도 받고 그러는 거죠. 세뱃돈, 아, 못 받은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네요. 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세뱃돈. 저는 그 친척 동생들, 이제 저는 사촌 동생들에게 이제 줄 때가 된 건 아닌가 싶어요. 줄 때가 됐죠, 이제 저도. 328님, 설날 얘기하다 보니까요, 궁금해서요. 쫑디는 세뱃돈 받는 쪽이에요, 아니면 주는 쪽이에요 하셨습니다. 바로 또 보내주셨어요. 글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안 받은 지는 꽤 됐고요. 일을 시작하면서 안 받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한 22살 넘어가면서는 친척 동생이 있고 그랬어가지고 좀 제가 세뱃돈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운 적은 없어도 좀 챙겨주고 그랬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배를 받고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도 선물로 뭐 주거나. 자, 노래 들을까요? 더 필름에 함께 걷던 길 그리고 말로 정태호 함께한 제자리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댈 데려다 주던 길 언제나 아쉬운 많은 길 1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 방백 문의 마을에 가서 고운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소백산맥 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기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꽉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 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이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오늘 고향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혀있는 걸 보니까 가시는 분, 오시는 분 모두 고생 많겠다 싶다가도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길을 통해 만나고 길을 통해 이별하고 뭐 그러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인 것 같아도 이 길이 또 다른 길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곤 하니까요. 지금 상황이 고향도 못 가고 일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이라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외로우신 분들, 지금 내 길만 아주 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중이라면, 혹은 막다른 길이라고 느끼신다면 바로 다른 길이 또 이어질 테니까요. 좌절은 금지입니다. 오늘 끝곡 설 명절 연휴도 시작이 됐으니까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새해 복. 지금까지 푸른밤 조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